We were so young and we didn't know 꿈만 쫓아왔던 날이 눈앞에 그려져 함께였던 맘이 시계바늘은 어느새 수만 번을 돌고 돌아 이젠 조금만 쉬다 가고 싶다고 말을 해 All the happy memories we had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해 우린 알고 있어 This is not the end 새로운 시작인 걸 oh, yeah. 다른 곳에 있어도 우린 같은 하늘을 보고 Under the sky 우리가 같은 공기에 숨을 쉬고 있어 I will never forget the day 언제까지 속에 모든 날이 울고 웃던 시간들이